나와서 이봐 어서 나와서 연근에 멋지고 잘생긴 왕자님을 봐. 저 왕자님 한번 만나보면 그 누구나 반할걸. 왕자님 멋있어라 알리아바바. 모두 왕자님을 참 존경하지. 다 한껏 멋부리고 마음껏 기내며 화려한 행차를 기쁘게 맞아요. 왕자님 용감해라 알리아바바. 열사랑 가덤여도 못 떠나지. 그 힘이 아주 센데 100명이라도 안 돼. 아무도 못 떠나는 리 왕자. 신기한 동물 너무도 많아. 이거야말로 참 기막힌 세계 제일 큰 동물원. 왕자님 핸섬해라 알리아바바. 너무나 잘생겨서 모두 반해. 자 모두 나와봐요. 신기한 구경을 해. 일평생 한 번뿐인 멋진 구경. 그래서 알리왕자 이렇게 찾아왔죠.